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와 헤어진 주위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했대.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. 남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녀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. 멋져 보였나 봐 그의 엄마가. 어릴 적 날마다 해줄 말마다 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린 구석이 없다고. 그 정도로 좋았었나 봐.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리 데려다 주고 그냥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왔었고. 쓰럽지만 1분도 잊고 싶어서 손잡고 있을 걱정 녹아내려서.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. 여기까지 스토리 좋잖아. 행복 빼빼.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? 그냥 아는 사람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와 주위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뭔가 이상했대.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고.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. 후에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. 그는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. 하얀 손끝에 가젠처럼 매달려봤지만 더욱 아파하는 모습에 지게를 났네. 나는 말해줬어. 인정해.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. 아니야. 몇 번이고 부정했어. 애써 배고픈 거지처럼 그걸 했지만 그가 준 건 사랑 아닌 동정. 나 너무 슬퍼. 나 방금 나라고 했니? 너무 감정이입했나 봐. 이해되지?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아냐고? 친하거든.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와 헤어진 주위.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, 내 얘기는 진짜 아니야.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해서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참 별일이야. 유치하지 않냐? 그냥 아는 사람 얘기.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?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잡아야 할까? 포기해야 할까? 나 너무 진지한가?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. 며칠 전 사랑하는 그와 헤어진. 그래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.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?